잊어달라 했는데 그런데도 아직 나는 너를 잊지 못하니 어떻게 잊을까 어찌하면 세월 가도 아직 나는 너를 못 잊어 하네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 봐 내가 사는 날까지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내가 사는 날까지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 아니 내가 죽어도 영영 못 잊을 거야.